낯설은 남남간에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가난해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얼마나 달랐나 얼마나 달랬더냐 믿어주마 돌아오라 저런 애당초 너와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호강하자 살았더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얼마나 달랐나 얼마나